유엔 안전보장리 사회가 지난 9월에 진행된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골고 들은 제재 결의를 조작해낸 것과 관련해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지지해서 최근 2017년 백두산 위인칭 성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 등은 공동 성명을 도이칠란드 반제 연단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